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텅의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그 이 없인 못 살아를 들으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운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품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는 경연은 최고 용도자 동지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어제 그 이만을 충종다에 모셔갈 촌만군민의 진정을 진실하고 뜨거운 정이 흘러넘치는 가사와 선율로 훌륭히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라대조상에서 8분의 12박자로 씌워진 노래 선율은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는 인민의 진정이 흘러넘치는 훌륭한 시호들과 졸졸하고 풍만한 정서가 굽이쳐 흐르는 감동적인 선율 형상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친근하신 그이의 좀 가슴이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권 비듬이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종은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종은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우리 마음 그이만이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를 펴는 희망도 품은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피네 순서로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탄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동철 작곡인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탄기는 주체 74, 198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우리 혁명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에 대한 천만국민의 옥족 같은 믿음과 당의 용도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히 우리 당을 받들 거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쪽 이 부분 흉식의 구조를 가진 노래 선율은 첫 부분에서 우리 민의 운명의 보호자이며 승리의 향도자인 위대한 당에 대한 천만국민의 가장 숭고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숭고한 정서로 보여주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 당의 위대성, 용도의 흉령성에 대한 격찬과 긍지의 감정, 영원히 당을 따르려는 옥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마치 간직한 깃발 혁명의 폭풍을 헤쳐왔소라.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